관심에 보여도 강한 척 센 척해도 넌 애기애기해 눈은 애기애기해 설탕 미소를 지으면 심장이 나를 비웃듯나 버비버비 된 내 맘은 Every day I'm your love 항상 똑같은 생각 넌 지금 뭐할까 내 머릿속에 100% 너의 사진들로 가득해 고백을 해볼까 싫다면 어쩌나 준비가 안된 Plan B 어색해지면 어쩌지 영화를 보러 가지도 내게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으니까 무관심해 보여도 강한 척 센 척해도 넌 애기애기해 내 눈엔 얘기해. 설탕 미소를 지으면 심장이 나를 비웃듯 나 버비버비 된 내 맘은 Every day I'm your love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곁에 있어줘 I will be your love 혹시 나만의 착각 아니면 설레봐 안 믿었지 처음엔 너도 날 좋아한다는 게 손잡고 걸을까 둘밖에 없는데 예고 없이 내린 소나기 비가 rainy 고마운지 늦은 밤 택시 탈 때도 번호판을 외우는 것도 안 할 테니까 너 관심해 보여도 강한 척 센 척해도 넌 애기애기해 내 눈엔 애기애기해 설탕 미소를 지으면 심장이 나를 비웃듯 나 버비버비 된 내 맘은 Every day I'm your love 내게 남은 마지막 순간까지 너의 곁에 내가 있을게 웃음도 너 앞에선 달라지니까 관심해 보여도 강한 척 센 척해도 넌 애기애기해 내 눈엔 애기애기해 설탕 미소를 지으며 심장이 나를 비웃듯 나 버비버비 된 내 맘은 Every day I'm your love Every day Every day